자상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이 곡은 같은 가사에 두 가지 멜로디 작곡이 되어 찬송가에 모두 실려있다. 이 곡은 개신교 혁명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가 작사한 것이 아님에도 최근까지 루터의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1887년 제임스 머레이가 편찬한 어린이 노래집에 이 찬송이 루터의 요람 찬송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곡은 19세기 펜실베니아의 한 익명의 작사가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1, 2절의 짧고 간단한 가사에 안타까워한 인디애나 출신 존 맥팔랜드 목사가 후에 3절 가사를 만들어 추가했다. 이런 이유로 이 곡은 3절 가사와 1, 2절 가사의 주제가 상이한 것이 재미있다. 1, 2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순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반해 3절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작사했기 때문이다. 1절과 2절 가사,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리라는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쓰인 찬송시이고 맥팔랜드가 새롭게 추가한 3절 가사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찬송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85년 북미의 복음주의 루터교회에서 출판한 학교와 가정용 어린이 노래집에서였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1885년 5월 7일자로 등록된 매사추세츠 출신의 제임스 머레이가 유치원과 학교용으로 편찬한 어린 소년 소녀용 우아한 노래들에서였다. 그 후 머레이가 1888년에 펴낸 노래집이나 1892년도 노래집에도 계속해서 이 곡을 실었으며 이 곡을 자신이 작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머레이의 작곡집에만 이 찬송곡이 그의 것이라고 되어 있을 뿐 다른 작곡집에는 그의 곡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다. 누가 만들었으면 어떠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말 구유에 나신 예수님. 이 곡을 통해 그 깊고 넓은 사랑의 의미가 마음속 깊이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해본다. 아 예레미야 51장 51절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아멘.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이 점에 관해서는 주의 백성들이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룩한 성소에 보통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 어디서나 이와 비슷한 서글픈 현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주의 사역에 입문하겠다며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국민이 국가교회라는 교회 안에 명목상의 교인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이런 기막힌 거짓말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통탈할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회심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교회의 종교의식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좀 개몽되었다는 교회들도 징계를 별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이런 두려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문제를 들고 주 예수님께 나가면 주께서 개입하시어 그런 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불순물을 섞은 것은 샘을 오염시키는 짓이요, 치솟는 불길에 물을 퍼붓는 짓이며 비옥한 땅을 돌로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 주여, 우리 모두 각자 적절한 방법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교회가 하나의 국가로서 회심치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구원받지 못한 공동체가 되지 않고 성도들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열심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는지 우선 우리 자신부터 조사해 봅시다. 우리 자신이 주의 성소의 침입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자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 길은 좁으며 그 문도 좁습니다. 오 하나님께 택함받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소서. 언약궤를 만진 웃사를 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이 두 성례전에 대해서도 질투가 많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내가 참신자라면 이 두 예식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지만 이방이라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 예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례를 받거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점에 대해 반드시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작은 믿음들 그곳에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한 지금 여기 계시며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